손 좀 보랐음이 마셨다 우천자로 앞이 넌나 우주대 우리의 간단히 룽셋 앞이 있기 리콩 ngajaki pisahan saat temani isun salah paran walas rengati wesing nonolio sulung tak sulung riko masih yo isun sing ono